최근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남조선 전 지역에서 우리에 대한 침략을 노린 전쟁 연습에 비눈이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된 호국 훈련이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8일 미제 침략군의 직승기들과 괴뢰 육군 항공 작전사령부의 직승기들 34단 강습대대가 우리의 내륙 지역 깊은 곳에 특수전 무력을 침투시키기 위한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2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우리 측 해안지역으로의 상륙훈련이 결정적 행동단계에서 감행됐습니다. 괴뢰 1해병사단의 상륙집단과 기동군수대대 수천 명의 병력과 각종 상륙수단들, 공군무력, 민간선박, 그리고 미제침략군의 해병대, 포병무력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보천에서는 3일 괴뢰 20기계화 보병사단이 땅크 장갑차 보동을 내몰아 공군무력과의 협동하에 실탄까지 쏘아대며 공격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숙련하는 훈련에 돌아쳤습니다. 호국훈련과 별도로 미제침략군과 괴뢰 공군무력이 4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영국 공군무력까지 끌어들여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무적의 방패 간판을 단 연합공중훈련에 광분했습니다. 7일까지 훈련 계획과 지형에 대해 료해한 호전광들은 8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전투기, 공중급여기, 전략수송기 등이 상대 측의 군사시설, 특히 지휘부를 정밀타격하는 훈련에 열을 올렸습니다.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북침 화양내가 자욱한 군사연습장들과 괴뢰군 부대들을 싸다니며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7일 3야전군 사령부에 나타나 군 누구의 도발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남한강 일대의 군사연습장과 괴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등 여러 곳을 돌아치며 유사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노니 항공작전수행 능력을 한 단계 높이라노니 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9일에는 괴뢰 해병대 사령관이 백령도와 강화도, 경기도, 김포 등지를 쏘다니며 공격 출발 태세를 점검한 것을 비롯해서 괴뢰 군부 고위층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워지고 있습니다.